근처를 켜둬요. Like a multi ready ready ready ready. 날 묶어둘 생각은 마요. 남없이 예민해요. 입은 적 없는 옷을 입을까? 23, 아파질지도 몰라.